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미국에서의 극심한 인종차별을 문제시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 아프리카인 후해 문제 담당 전문가 그룹반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회의에 미국에서 수많은 아프리카인 후예들이 인종차별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살해되고 있지만 그 가해자들이 책임 추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아프리카인 후예들이 인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서 실제적인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폭로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피부색이 검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하여 백인들의 온갖 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대위하고 백인 경찰들의 사격 목표로 값없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 흑인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미국에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인종 간 대립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입만 벌리면 주제넘게 다른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국제무대에서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고 있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은 인권재판관 노릇을 할 체면도 자격도 권한도 없다. 미국 집권 세력들은 철면피한 인권 타령을 거둬치우고 인종 간 대립의 난무장으로 화한 부패하고 반인륜적인 사회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